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분양 오라찌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6일 폰캄 인타부아디 조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